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.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.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. 갈대의 순정. 말없이 보낸 여인이 눈물을 하랴. 가슴을 파고드는 갈대의 순정.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. 갈대의 순정.